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. 사랑이겠죠.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.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지켜갈게요.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줄 걸 그랬죠.